나를 의심해 말도 안 돼. Hey you, 넌 가만 안 방해. 깔때처럼 넌 왔다 갔다 해. 왜 또 굴하지 못해. I just wanna be awesome girl, girl crush. Everything I do, go girl crush. Red colors, pink bits, and an apple leaf. Go girl crush. Everything I do, go girl crush. Cash money, 나도 좋은 거니 벌어. Go girl crush. 요즘 나 잘 나가 애교는 기본 애 섹시는 하이라이트 예쁘고 달콤한 표현들은 어댄스 달랄지 몰라 눈꼬린 더 길게 콧대는 더 높게 거장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자신감 근데 왜 my boyfriend 눈빛이 수상해 Oh my gosh 지금 나를 의심해 말도 안 돼 솔직하지 다른 여자들의 고민과는 좀 달라 I'm freaking naughty girl 남듯이 서는 시간에 Cause I love myself 좀 외로우면 어때 내 생각에 마치 너네 정겹이 Hey you